날 떠나는 거야? 미안하지만 우린 함께 할수 없어. 저도 그러고 싶을지도 몰라요. 왜 핀이야? 내가 파워퍼프걸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? 아니요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네가 빨간 머리라서 그래. 우리 부모님은 내가 빨간 머리 남자랑 사귀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.